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복나방. 성탄 특집으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도토리의 패널 K님이 복나방에 진출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포럼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저도 모르고 K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있을 포럼,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냄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본격 포럼 소통 방송 복나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물론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하지만 그 이전과 이후에도 여러가지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성탄이 되면은 보통 연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수많은 솔로들이 염장을 지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보통 성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해요. 거리가 아주 한산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성탄 모습은 어떨지, 성탄의 풍경은 어떨지 저희도 무척 궁금하네요. 오늘 복나방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너무 친숙해져 버린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도토리를 보셨던 여러분들이라면은 매주 듣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K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딱딱해요, 인사가. 좀 밝게 할 수 없어요? 와! 자, 여기 복나방이에요. 도토리가 아니라.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면서 복나방에 조금 적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똑같아요. 어차피 얘기하다가 그냥 하면 됩니다. 저도 복나방을 하는데 복나방에 적응이 안 돼요. 할 때마다 새로워서. 그래서 이 방송의 정체성이 뭔지 아직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떠들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K님이 알아서 이 복나방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대체 왜? 이유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때 도토리 때 이 방송 PD는 저거든요. 저랑 일절 상의도 없이 본인이 한번 출연하겠다고 게스트가 알아서 계약서 쓰고 들어오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그때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아. 공감되는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시리즈. 그래서 방송 담당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게스트가 알아서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그런 네,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받아야죠. 뭐 저희가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들어오겠다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얘기를 나눠줘야죠. 그래서 오늘 복나방은 케인님과 함께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감 가는 얘기 뭐 어떤 게 공감이 됐어요 그때? 그때 무슨 얘기 했었죠? 그때 우리가 복음 얘기했죠. 아, 그때 막 그런 막 나와서 포럼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서 저 사람은 되게 잘 누리고 있는데 나는 뭘까 하면서 낙심했었던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 맞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멋있게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얘기하면서 많이 동감을 하셨죠. 그때가 아마 멋진 신세계 얘기했을 때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K님이 알아서 방송 진출을 선언하시고 드디어 그 방송이 성사가 됐습니다. 가자. 빠밤. 오늘 어떤 얘기 나올지 참 기대가 네. 되네요. 근데 도토리를 들은 청취자분들 중에 랜디가 너무 말이 많다고 K님 말 좀 시키라고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럼 너무 악플같이 들리지 않나요? 약간 해명을 좀 해주시는 게. 문제는 그 악플의 진원지가 우리 가족이라서 제가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제가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K님이 말수가 원래 되게 적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모르잖아요 다들. 오늘은 한 50대 55로 네 맞춰보는 걸로 그 램디 말 할당량을 정해서 아니, 한 60대 40으로 그렇죠. 그래서 K님이 마음껏 네. 토크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 끊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 끊으세요. 잠시만요. 네, 끊으세요. 말 딱 끊고 눈 부릅 떠야 돼요. 그러면서 이봐요. 이봐요. 하면서 딱 빵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말을 멈출게요. 알겠습니다. 네, 도토리 때도 제발 좀 치고 들어오라고 눈으로 쳐다보는데 제 눈을 안 마주쳐요, 케이님이. 근데 저번 주에는 열심히 봤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어쩌라는 거야? 막상 그걸 실천해버리니까 제가 약간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역시. 서로 네, 아이 컨택을 할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라서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도 쳐다봐 주는 게 좋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랜디가 말을 줄이고 네. K님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복나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동안 복나방 보면서 뭐 어땠어요? 들은 적 있어요? 그동안 사연 같은 걸 되게 기대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복나방은 약간 사연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냈을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클릭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사연이 들어올지 되게 기대하면서 복나방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사연이 잘 안 들어와요. 지금 바로 좀 사연 보내는 방법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타이밍에 딱 해야 된다고요. 케이님이 감독이야. 마이크 써. 사연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나방에 사연을 보내시는 방법은 rtvoice237@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링크 그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저희 랩런트 보이스와 바로 포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포럼 창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든지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시든지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채널로 와도 제가 그 사연을 반겨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랩런트로서 생활하시면서 또는 전혀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로도 저희가 은혜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일상의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이 편하시다면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고 대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램디를 괴롭히는 사연이 되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사연이 채워지는 대로 복나방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러면 됐나요? 네네. 만족스럽네요. K님이 진행을 해주세요. 캐피디. 캐피디. 캐피디. 아싸 먹었다. 자, 게스트에서 이제 PD로 대신 K님께서 게스트 램디를 모시고 오늘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려요. 그 출연은 얼마인가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캐피디님, 네. 그동안 그러면은 이 복나방에 뭐 좋은 점이나 불만이나 있었다면 불만이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은 보통 이런 좀 어려운 사연들이 오면 좀 어렵잖아요. 저희가 막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네. 일반 이제 뭐지 랩런트 예 네.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 힘들 것 같은데 라거나 나라면 대답을 잘 못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좀 뭐라 하지 좀 약간 중립적이면서 그렇게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띄워주면은 제가 제가 너무 네.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들. 오, 예상치 못한 답변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다락방 그러니까 뭐 해명해달라고 한 사연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 그러면 왜 그것이 아, 왜 이단이 아닌지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근데 들으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그게 맞다고 맞는 것 같다고. 아 제가 얘기한 게 맞다고요. 굳이 할 필요 없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저도 해명을 듣고 알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유튜브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다락방 2단 공청회 자료가 다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도 뭐 2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고 그거를 보시고 아 2단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2단 아니라고 해서 다락방으로 넘어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 섬기던 교회를 계속 섬겨야지.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다니시던 교회를 계속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얻으셔야지. 저희가 도움이 돼야지. 그 다른 교회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제 역할은 아니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를 제 방송을 뭐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듣는 방송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영양식? 간식?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K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저도 옛날에 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순간. 네. 또 뭐 이렇게 그 뭐 불만이라든지 와닿는 부분이라든지 뭐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있나요? 불만은 딱히 없었던 것.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악플을 못 따는 우리 K님이 K PD님이 악플을 못 따라서 뭐 또 인상적인 사연 같은 거 있었어요? 인상적인 근데 복라방이 안 올라온 지 조금 됐지 않나요? 12월 달에는 사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못했어요. 너무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네. 기억이 잘 안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네, 저희가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온 사연이 있어가지고 K님과 K님의 목소리를 한번 사연도 읽어보고 듣기만 하니까 쉬운 줄 알았지? 만만할 줄 알았지? K님의 목소리로도 한번 사연을 들어보고 우리가 한번 마음껏 우리들의 사연을 가지고 한번 복나방을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복나방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원래 이거 랩런트 보이스를 네. 썸탐하는 방송이 아니라 복나방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는데 좀 이게 썸탐이 매일 올라오니까 썸탐 방송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이 복나방을 정말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캐피디님. 여러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그러니까 세이브한 사연들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 지금 풀어놓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연을 최대한 들어보고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인도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살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심폐소생술 팍팍팍팍 해가지고 CPR해서 살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사연을 그동안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 들어온 사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K님 자신 있어요? 그냥 뭐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사연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K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님이 지금 사연 처음 보거든요. 과연 어떻게 상담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자 들어온 사연 중에서는 유일한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주일 성수 사연 보냈던 제빵 렘넌트입니다. 이제 일 시작한 지 두 달 반이 되었네요. 일도 다 적응하고 체력도 살아나서 초반보다는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좀 단련된 것 같아요. 초반에는 너무 불만거리들이 넘쳐나서 불평, 불만, 분노 3종 세트에 사로잡혔다가 감사로 빠져나와 자유로워졌네요. 저를 고용해주신 교수님은 눈에 띄게 돈의 메인 분이에요. 뭘 말하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거 돈 안 돼. 돈 안 되는 짓을 왜 하고 있어? 오, 이건 돈 좀 되겠는데? 당장 내일부터 만들어봐. 그런데 이게 너무 아끼는 것으로도 연결이 돼요. 빵집에 일이 너무 많아서 저 말고 원래 있던 직원 한 명이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새 직원? 아, 그래, 그래. 뽑아야지, 뽑아야지. 뽑아야지. 뽑는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몇 주 동안 소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 직원보다는 주말 알바로 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 지금도 직원은커녕 주말 알바도 없이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하루 17시간 정도 가게에서 있으시니까 늘 피곤에 찌들어 계시는데 오전에 고정 업무 외에는 자꾸 밖으로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오후 업무들은 거의 다 저 혼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6시에 출근해서 7시나 8시에 마치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니까 개인 삶이 너무 없고 피곤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 자꾸 혼자 쉬러 나가서 저 혼자 일하니까 너무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적 문제가 불평, 불만, 분노 3종 세트인데 그게 슬슬 올라오더니 이제는 교수님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속으로 욕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최대한 일찍 마치는 것만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불평거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힘들었답니다. 오, K님. 대만족, 대만족. 이걸 원테이크에 끝냈어. 처음 해보는 사람이. 연습했어요? 아니요. 아니, 발음이 이렇게 좋고. 근데 자꾸 똑같은 부분에서 틀렸던 것 같아. 불평, 불만, 불평, 분노. 분만. 불평, 분만. 분노. 분노. 3종 세트. 그리고 뭐 삶이냐 살이냐. 케이님 재능 있는데. 진로를 바꿀까요? 진로를 라디오 쪽으로 해서 아예 캐피디님으로 이제 그 들어오셔서 그동안 이제 불만 있었던 걸 갖다가 불평 불만 분노가 있었던 걸 갖다가 마음껏 풀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나보다 잘하는데. 알았어. 아, 아무튼 이거 사연 한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이 생겼다. 오글거리지 않게 읽었다. 너무 잘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 때는 저 되게 오글거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왜 그동안 나 혼자 있을까? 이런 재능 있는 인재가 있는데 아무튼 둘이 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아무튼 네, 다음부터 게스트 없이 혼자서 못할 것 같아요. 그 이 사연 예전에 이거 사연 기억나요 혹시? 네. 근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일요일에 일을 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이분이 예전에 이제 이 제빵 랩런트가 예전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때는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빵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게 휴무가 주일 휴무가 안 되는 빵집이라서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던 그런 그 랩런트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상담을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본을 주의 성수 해야죠 이런 식으로 적었다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뒤에 오한이 막 서리면서 약간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왠지 주의 성수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쭉 드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도 누리는 게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방송 중에 나서 방송 중에 말이 바뀌어서 어디 가든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 랩런트가 그 사이에 취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선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사연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튼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되게 재밌네요. 맞아. 네. 그 이거 사연 보면서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 뭔가 레버리지 포럼 한 뒤로 네. 계속 레버리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저도 그래요. 교수님이 레버리지를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교수님 비판. 그쵸. 사람 써야지. 왜냐면은 지금 돈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맞아요 맞아요. 사실상 이거는 되게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교수님을 상담해 주셨어요. 교수님 레버리지 하십시오 라고. 교수님께 레버리지 책을 선물해 주시는 것. 교수님께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책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읽었던 책인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괜찮다. 드리면은 왜냐면은 어쨌든 사업자의 입장에 계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저격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니까. 그쵸. 그리고 교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레버리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얼굴 대고 보면은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근슬쩍 교수님께 이렇게 선물을 딱 내밀면서 이야 새롭다. 새롭다.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복나방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자 K님이 조언하신 거는 책을 선물하라. 레버리지를 선물하라. 저 알바는 아닙니다. 출판사 알바는 아니고. 그러면서 도토리 2화 레버리지 편을 한번 청취해봐라. 그 뭐냐 유튜브에 이쪽 오른쪽 위에 네. 링크를 좀 걸어주세요. 레버리지를. 캐피디님, 이렇게 또,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레버리지를 지금 당장, 지금 이 시점에 네. 뿅 하고 지금 위에 뜰 거예요. 네. 쪼르륵 하고 이렇게. 그래서 도토리 2화를 제가 링크로 딱 걸어줄 테니까 그거 클릭해가지고 네. 레버리지가 뭔지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센스를. 네. 아주 오늘 칼 갈고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그냥 하게 되네요. 준비됐어. 그 교수님이 레버리지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요. 네. 물론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되지만 그 우린 랩런트 편이니까 랩런트 편에 들자면은 사실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맞아요. 물론 근데 사정은 있겠죠. 이게 막상 해보면 또 돈 들어가는 거를 좀 아까울 수밖에 없죠 이게. 이게 우리 돈 아니니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막상 이게 이걸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은 아우 막 조금 나가는 것도 진짜 세금도 내야 되고 예, 막 진짜 막 피가 막 빨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이 랩런트에게 할 조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책 선물하는 거 말고 랩런트에게 네. 근데 저여도 빡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제가 대본을 다듬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보다가 어 이거 이거 좀 센데 하다가 빡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얼마나 빡쳤으면 솔직히 빡치지 않나요? 빡치죠. 자기 혼자 일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내 빵집 아니라 교수님 빵집인데 네. 내가 지키고 있으면은 그 재주는 내가 넘고 돈은 위에서 받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좀 그렇죠. 그러면 계속 빡쳐라. 아니요. 약간 빡치지만 네. 교수님의 사정이 지금 약간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오. 그러니까 한 누구를 고용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을 아끼고 싶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히려 이 시간이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보조가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은 네. 그 사람에게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혼자 있는 딱 시기잖아요. 네. 혼자 있으니까 오히려 집중을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이 조금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교수님의 점수를 딸 수 있는. 네네. 그렇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감동 받아가지고 뭐 다른 어떤 곳을 소개해 줄지 뭐 이런 건 이런. 새롭다. 인생 조언을 그러니까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 데로 이직할 때 너무 흑심을 품고 있는 건가? 교수님이 뭔가 해줄 수 있다. 아니 그거 현실적이죠, 되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유목사님이 옛날에 해주신 그런 청소부. 청소부로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감동 받을 수도 있지 않으실까. 오. 아니면 힘들어서 자기의 상황을 뭔가 얘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든지. 교수님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교수님이 뭔가 자기한테 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히려 잘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점수 탈 수 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빡치는 건 어쩔 수 없죠. 아 빡치는 건 빡치는 건 빡치는 거. 그렇죠. 빡치는 건 빡치는 건데. 하지만 렘넌트로서 조금 현명하게. 현명하게 빡쳐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초월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렘넌트로니까 할 수 있는. 부당함에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오히려 렘넌트니까 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겠죠. 저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질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이었어도 앞치마 딱 해고 때려치고 나 못하겠어 이러면서 나갔을 거예요. 직원 한 명이 나갔대잖아요. 이 사람 이 나간 직원은 랩런트가 아니었던 거야. 그게 저였을 수. 근데 랩런트가 나가. 랩런트가 먼저 나가. 이거는 보금적이지 못해. 이러면서. 본인이 지금 약간 요셉과 같은 상황이. 저희 교수님이 부디발이고. 나쁜 사람들. 케이님이 이거 상담을 하니까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나오네요. 생각도 못한 책 선물과 그리고 점수 딸 기회다. 교수님 힘드시죠? 하면서 책 선물을 딱 주면서 그러면서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점수를 따고 나중에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안녕히 계세요. 이직 테크 빠져나가 타이밍까지 완벽한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네버리지 요셉 이직 3종 세트. 민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요? 저는 오늘 그냥 K님이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요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사실은 이 사연이 제가 중간에 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K님이 다 읽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더 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더 있었는데 그거는 이 사연을 보낸 당사자가 이미 답을 낸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다 읽어버리면은 우리가 할 대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끊고 윗부분 빡친 부분까지만 담아가지고 사연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그 밑에 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이 부분 이제 이 밑에 부분은 그래서 그때 강단을 다시 묵상했는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기에 절대 불평 불만할 거리가 없다. 불평 불만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교만의 증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나한테는 저한테는 딱 적시에 영혼에 꽂히더라고요. 그날부터 바로 생각이 달라지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교수님이 사라질 때 감사 기도가 나오고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싶고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론 불평불만 나오지 않고 여유롭게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의 언약의 여정 하루하루를요. 이게 이제 그 사연의 완성이에요. 되게 잘 붙잡으셨네. 네, 그래서 너무 잘 붙잡아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보내놓고 답까지 내버리면은 아 아멘이지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커트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까지만 커트해서 우리도 할 얘기가 있어야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어땠나요? 이거 이 랩런트가 붙잡은 거 보고 저였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다. 아 책 선물을 했을 것 같다. 저였으면 때려치고 나갔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랩런트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강단 말씀 잡고 네. 그 안에서 결론도 내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빵집에서 일하고 계실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닉네임을 뭐라고 지어줄까요? 우리가 파티셰님? 파티셰님? 파티셰님 오케이? 이 제빵사분? 제빵사님? 제빵소녀? 여자분이거든요. 제빵 에이 관두자. 아무튼 이분에게 한번 K님께서 격려의 말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격려의 말 제가 앞에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터 다시 들어라. 불평 불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오. 저도 참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위기를 기회로 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케이님이 다 해주니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숟가락만 얹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방송 캐피디님이 PD도 해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언제 뭐가 달려야 되는지 다 말씀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니까 네. 너무 얹혀가가지고 너무 좋네요. 오늘 누리고 있네요. 그 저는 이제 이거 사연 보면서 그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K님이 얘기 안 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네. 전체적으로 여기 랩런트가 붙잡은 거랑 K님이 얘기한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도 다 알아서 이거를 포럼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잘 안 되지만 네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나도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님 입장에서 좀 K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좀 동감이 됐던 게 교수님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동감되더라고요.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 돈을 아낀다라고 하지만은 그 교수님이 그 돈을 아끼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지난 사연에 그걸 보면은 지난 사연에서는 그 교수님이 이 랩런트를 모시려고 이 랩런트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거의 삼고초려를 하거든요. 그 주일 휴무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로 어떻게 퉁치면 안 될까? 수요일 휴무로? 네 수요일 휴무로 수요일에 휴무니까 수요일 휴무로 하면은 수요예배 있잖아. 그걸로 퉁치면 안 될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랩런트를 직원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만큼 되게 마음에 드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요셉 일하는 거죠. 이 랩런트는 이 교수님한테. 그러면은 뭐 이 교수님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함 이런 부분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이 교수님한테 이 랩런트는 이미 특별한 존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좀 뭔가 보여서 데려온 거고 뭔가 좀 그러니까 뭐 기능이 좋든지 간에 뭔가 다른 게 있든지 간에 뭔가 보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다.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끝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단계에서. 그리고 그 돈을 아낀다는 말을 듣고는 그 돈 아끼는 분이 직원 하나를 더 채용한 거거든요. 지금 그 랩런트를 몇 번에 걸쳐가지고 채용을 한 거거든요. 물론 뭐 쓸 데가 있으니까 채용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일을 잘 할 것 같으니까 채용을 했겠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 같으니까 채용을 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특별한 거 아닐까 싶어요. 아무나 채용 안 할 뿐 같은데 지금 직원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그 알바로 어떻게 안 될까 이러는 거 보세요. 네. 그 알바도 채용 안 했잖아. 근데 이분이 이 랩런트는 진짜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채용할 정도로 네.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이 되게 누리면서 이게 그 안에서 K님이 이야기한 대로 뭐 책 선물도 해주고 뭐 이렇게 되게 좀 그냥 누리는 짓만 하면은 네. 그러면 뭐 모든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점수로 따고 말고 떠나서 점수 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 그런 그 직장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분이지만 이 랩런트를 그냥 허투루 뽑지 않았을 거니까 그걸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네. 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얹혀가지 않기 위해서 역시 DJ는 좀 다른 그런 게 있네. 아 달라요. 아 띄워주니까 내가 못들 바는 모르겠어. 디스를 할까 이제? 디스해도 돼요. 해외 이따위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별로예요. 이러면서 별로예요. 이러면 이래도 돼요.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거 K님은 조직 생활 해본 적 있어요? 조직 생활 그냥 뭐 어딜 가나 다 조직 생활 아닌가요? 아 그렇죠. 조직 생활인데. 어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렇게 일이요 일. 아, 예, 예. 그러니까 네. 뭐 상하 관계가 있고 네네네.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약간 그냥 알바하면서 알바하면서 해봤던 것 같아요. 어 K님은 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사연 보낸 분처럼.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만난 사장님들은 다 좋은 분이셨어.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다 빼주시고 막 밥도 차려가지고 주시고. 오 사장님들이 울지 않았을까? 편의도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니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좀 열심히 하게 된 그랬던 거 그랬던 네. 또 기억이 있는 좋은 기억만 있네요. 조직생활에 K님이 좀 묻어내서 그런가? 아 근데 약간 원하지 않고 단기 쪽으로 단기 알바 쪽으로 들어가면 안 좋았던 기억이 많죠.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제가 이제 한 중식당에 좀 백화점 그 제일 위층에 있는 중식당인데 네네네네. 그럼 조금 고급져요. 어 그렇죠. 아 뭔지 알겠다. 네. 네. 근데 거기에 땜빵이 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빵꾸가 났겠죠. 네. 땜빵이 난 게 아니라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땜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땜빵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좋은 말 씁시다. 근데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들어가게 됐죠. 네. 근데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테이블 넘버 모르죠. 근데 그 윗분의 텃세가 네. 장난 아닌. 아 홀맨이죠. 약간 그랬고 또 제가 이제 이게 저는 당연히 이걸 카트를 끌고 네.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다 들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중식당 헐. 그릇이 진짜 무겁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막 치울 때 다 손에 다 묻어요. 이렇게 짜장면이나. 아, 그렇죠. 짜사이 이런 것들도. 아. 짜사가 뭐예요? 짜차인가? 그래서 약간 단무지 같은 중국식 아, 네. 단무지 같은 그런 거 막 하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졌어요. 어. 그리고 막 컵 같은 게 막 깨졌어요. 그때부터 소름이 쫙 들면서 내가 지금 소름 돋아. 근데 제 손에는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대사가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 지배인님. 뭔지 알 것 같아. 지배인님한테. 그리고 그 지배인님이 여기 닦으라고 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 손은 소름의 연속. 손에는 피가 막 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지금 개판이 됐고 나는 단기 알바로 왔는데 이제 망했다. 돈도 못 벌고 이 개고생은 다 하고 집 가겠다. 네. 근데 그 지배인님이 진짜 완전 저한테 완전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진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밴드도 감아주시면서 약간 츤데레 느낌. 그 지배인님도 결국에는 알고 보면 좋은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별로였어요.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아,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나? 그랬던 기억 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음식점에서 일을 하지 않았죠. K님 참 힘드셨겠다 그거. 근데 그 일을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네. 옷을 개는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네네. 진짜 쉽거든요. 네. 너무 지루하고 이제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네.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나는 다시 그냥 옷을 열심히 개겠다. 오히려 지루한 게 좋은 거다. 아, 어떡해. 그래서 그 이후로 열심히 옷을 갰죠. 지루한 일에서 이제 보람을 찾는. 네. 절대 다음부터 절대 그런 거 하지 않고. 와, 이거 알바 경험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단기로는 조금 많이 했어요. 또 뭐 어떤 거 해본 거 있어요? 뭐 편의점이나. 뭐 해물 포차. 해물 포차까지. 해물 포차는 밤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 10시쯤에 맞춰서 집을 갔어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좀 미쳐 돌아가기 전에 다행히도. 그리고 다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약간 미친 사람은 없었어. 아니 그 어른들 중에 그러니까 술 들어가면 애고 어른이고 누가 있어요? 11시에 맞췄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가게가 그래도. 작아가지고. 네. 그리고 사장님도 되게 좋으셨고. 되게 좋았어. 여기 경력자네 괜히. 갑자기 알바 얘기를. 알바 얘기를. 그 경험이 되게 많으시네요. 나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또래에 비해서. 그 사실 저는 상하 관계에서 제가 밑에 놓였던 그런 알바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있긴 있는데 단순 작업 노가다를 해본 적도 있고 있긴 있는데 대부분 프리랜서 이런 쪽으로 알바를 했어가지고 네. 물론 그 나름의 고충이 있죠. 프리랜서도 을이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눈앞에서 그 사람 마주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메일로 일이 오고 그걸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본 적은 되게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지는 않으니까 그게 주는 안도감이 있어요. 사실 압도적인 안도감. 맞아요. 이게 있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 상황이 많이 다르죠. K님은 그걸 싫은 사람이 딱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행동을? 그치만 이제 한국인 정서 특성상 그렇죠. 절대 티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죄송합니다라고도 했고 거의 웃으면서 대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웃는 게 아니지만 웃으면서 그것도 그렇죠. 네. 랩런트라면은 어떻게 이런 조직 생활을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뭐 돌아가고 싶지 않겠지만 설마 그 짜장면집 중식당으로 그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돌아가고 싶지 않은 네. 걸로 그거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리. 남자들은 조직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게 군대 군대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그 군생활도 장교로 했으니까 조금 경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고 낀 경우 그 샌드위치 그거를 경험해봤으니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꿈을 꿔요. 꾸고 싶지 않아도 꿔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녁쯤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초반으로 초반 자대 배치 받는 막 그런 시점. 그러니까 되게 어리버리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찌끄레기인 그 시점으로 딱 돌아가서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군대를 제대했는데 이거 이 이식이랑 그리고 지금 내 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진짜 군대 상황 이거랑 겹쳐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그러면 막 이제 이게 꿈이라는 거 인식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꿈 안에서 그때 못했던 것들 그거를 그게 돼요? 저 해요. 자각몽 있잖아요. 꿈 안에서 지금 이거 꿈이구나 라는 게 얼추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미친 짓 해봐. 이게 꿈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제 깨기 싫어. 그게 의지대로 되는구나. 저 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이제 윗사람한테 못할 말 해보고 막, 야 이 자식아 막, 야 니가 대대장이면 다 막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그거 한번 해보고 막 이 상식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미친 짓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약간 쾌감을 느끼면서 꿈을 깨보는 그거를 해보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아무튼 조직 생활에서 그러니까 좀 그 사실 쌓이고 좀 빡치게 되는 거는 빡친다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화가 난다. 화가 난다라는 표현 그게 나오는 거는 사실 렘넌트라고 그걸 억지로 참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게 되게 좀 중요한 과제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진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으면 그건 또 호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랩런트들 보고 호구대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좀 랩런트들이니까 이게 상황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적용되는 게 상황 상황마다 다른데 네. 근데 되게 헷갈리는 시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호구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당당하게 정말로 복음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또 요셉은 보면은 제일 부당한 순간 생겼을 때 참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고용주의 아내를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미투가 일어났을 때 참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윗도 사울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데 참았잖아요. 그때는. 그러고 보면은 참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얘네들은 어떻게 참았지? 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같은 랩런트인데 진짜. 나는 못 참겠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참았지? 그게 되게 궁금한 거죠. 요셉은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2년 내내 단 1초도 빠짐없이 누렸을까? 아무런 방황 없었을까 정말? 요셉은 빡침이 없었을까? 빡침이 없었을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내내 빡침이 없었을까? 화나는 게 아무런 것도 없었을까? 정말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행복했을까? 게다가 그 전까지 노예 생활이라는 거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귀하게 자란 사람이잖아. 네.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중간중간에 요셉의 일기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어떻게 누렸을까 이 24를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케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자유롭게 그냥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의 뒷사정. 근데 뭔가 요셉이라면은 불평 불만을 뭔가 안 했을 것 같아. 그분이라면 능히 넘어설 수 있었을 것이야.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다면 이미 뒤집어 엎지 않았을까. 아, 그럴 수 있어. 애초에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초월하는 마음이, 그런 중심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 렘넌트 중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아무나였으면은. 야, 렘넌트 되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렘넌트 탈락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 화났는데 화가 난다 이러는데. 이때까지 계속 여덟 번째 렘넌트라고 잡으러 해왔는데. 그런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요셉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건 아니고, 근데 그 제가 되게 은혜 받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네. 그걸 읽어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인물들 얘기가 쭉 나와요. 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 사람은 어땠고 이 사람은 어땠고 이 사람은 어땠는데 믿음의 조상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속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 다르지 않았대 라고. 근데 진짜 한편으로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뭐가 크게 달랐을까라는 생각도.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뭐 일곱 렘넌트 얘기했지만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년 동안은 방황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똑같고. 그리고 욱하는 성경이 있었던 것도 똑같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도 똑같고. 요셉이나 뭐 사무엘 다윗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부터 또 복음 받은 경우니까 사실 출발점이 다르면 우리보다 수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기는 했어요. 출발점이 다르면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글쎄요. 그러니까 비록 근데 그러니까 요셉이 설사 그 안에서 뭐 어떤 그러니까 정말로 뭐 그냥 아무런 화남이 없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있었든지 간에 단 1분 1초도 정말 모두 24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미 갖춰졌든지 간에 그 안에서 정말 우리랑 똑같이 갈등도 하고 그러든지 간에 아니면 그 두 개가 혼합된 형태였든지 간에 갈등과 문제 빡침이 있지만 24가 되는. 네. 그런 형태였든지 간에 뭐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셉은 되게 어릴 때부터 그걸 받은 경우잖아요. 복음을. 네. 케이님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네. 저도 모태신앙이죠. 네. 케이님도 뭔가 요셉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근데 이제 뭐 다락방 전도운동 이걸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수능 끝나고 다음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긴 해요. 저는 이제 모태 다락방. 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다락방 교회에 출석한. 네. 그러면은 궁금하다. 뭐가요? 아니 그 저는 그 심리가 되게 궁금해요. 어떨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락방에 들어온 경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다락방에 들어올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접하다 보니까 그냥 계기가 그렇게 돼서 점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했던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역을 옮기니까 옮긴 지역에서 처음 간 교회가 다락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하게 됐는데 근데 케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락방에서 쭉 지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싶은 게 많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되게 좀 처음 봤을 때 유별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케이님은 애초부터 그냥 날 때부터 그게 일상이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좀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다를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생활력이 더 강한가? 글쎄요. 그냥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거는 그래도 뭔가 이런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그랬던 경험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걸 뭔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네. 약간 조금 이제 막 공식 대입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좀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일 거야 이러면서 약간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나고 봤을 때 그랬던 적이 아닌 것도 많지만은 그리고 뭐 당연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은 조금 그러면서 좀 이겨낼 때는 그렇게 이겨냈지 않았나 하는 것 같아. 공식 대입하듯이 그러니까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 그래요? 그런 것이 어떤 느낌인지. 오. 네. 그런 거 왜냐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부럽다.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 약간 무대 끝나고 나면 연예인들이 무대 끝나고 나면 오는 공허함과 네, 커튼콜 이후의 증후군 아니면 일반인 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굉장히 공허하고 그래서 뭐 술을 계속 마셔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다던가 저는 그런 거를 잘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모르고 그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고 아예 몰라요? 그 네. 느낌 뭔지를? 와. 근데 최근에 이제 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네. 그걸 조금?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강하다 되게 K님. 네. 그게 아예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몰라가지고 네. 제가 받았던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 그럼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받아봤으면 그 느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저는 애초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건 저도 그래요. 그건 저도 그런데 근데 그래서 종종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공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은 정말 잘 모르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왜지? 이러면서 조금 그때는 뭐라고 대답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맞아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또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신자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는 좀 아직은 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 아직은 좀 그런 상처나 이런 걸 좀 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창세기 3장이다 6장이다 11장이다 뭐 여섯 가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보는 느낌이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면 그게 좀 와닿는지 그거는 확실히 와닿아요. 왜냐면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것만은 정말 확실하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뭐 메시지도 많이 듣기도 했고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적용할 수는 있다. 그렇구나. 부럽다. 근데 마냥 그렇다고 항상 그렇지만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복음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제 교회는 그냥 가야 하는 곳이고 그렇죠. 그냥 항상 갔으니까 약간 매너리즘?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냥 기계적으로 가게 되는? 이거 좀 저는 그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 한 번도 공허, 우울 네. 그런 거를 외로움이라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 그 전에도 해외에 오면서. 네네네. 그 전까지 정말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절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이게 요즘 흔치 않은 젊은이세. 이게 막 다락 모태 다락방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절하는 사람. 아 그렇죠. 네. 예, 모태 다락방이라고 꼭 다 모두 케이닌처럼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고 공허와 혼돈을 느껴본 적이 없고 이러지는 않겠죠. 네.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되게 그죠 케이님이랑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참 신기하네요. 저는 외로움을 타거든요. 네. 외로움도 타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의식적으로 눌러놨을 뿐이지 공허함이란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말로 딱히 정의하기는 힘든데 가장 비슷한 느낌이 그거예요. 코스믹 호러라고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그래비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 우주 공간에 그 막막한 우주 공간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딱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사실은. 네. 우주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소통도 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이 우주복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좀 답답해요. 약간 막 소리치고 싶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되면 그냥 그 소리칠 힘이 안 나죠. 아예 너무 무기력해서. 그냥 이게 누워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누워 있고 그냥 앉아 있고 간에 그냥 딱 그런 상상이 되면은 그게 지금 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순간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아 그래 주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라는 게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고립된 상태를 되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주하게끔 되죠. 그게 언제 찾아오냐면요. 그러니까 되게 바쁠 때 안 찾아와요. 바쁨이 지나고 난 직후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을 때 뭔가 생각할 거리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 그때 쓸데없는 게 딱 오면서 그게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외로움의 정의예요.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 생활 해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바쁠 때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정신없이 돌아갈 때는 그런 걸 내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몰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해외 생활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비는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뭘 할 수도 없고 비는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그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렇구나라고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몰아치는 뭔가 생각이 쫙 들어올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게 저도 알게끔 된 거예요. 그거를 저는 공허함이다. 그게 바로 외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알죠. 그 느낌. 알고 어쩌면 웬만한 불신자 친구들보다 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전공의 특성상 그리고 제가 가진 캐릭터의 특성상 혼자 있기 좋아하고 그런 특성상 나도 체험을 해봤다라고 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해야 할 때 상황이 왔을 때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죠. 아 공감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 그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그 느낌 그게 아니라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알겠는데 나는 체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난 지구인이야. 난 지구에 있는데. 그게 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많이 듣고 네. TV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경험해봤던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맞아요. 네. 포럼 하면서 들은 적도 있고요. 네. 사실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었을 때 오히려 불신자보다 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더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말했다가는 쟤는 되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구나. 항상 그런 그치. 게 포럼할 때 항상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 영적 문제야. 너 그거 영적 문제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인 거 아는데 알아. 그쵸? 그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치. 거죠. 너에게까지 뭐...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나도 이미 그쵸. 알고 있어. 몰라서 포럼하는 거 아니거든. 기도해. 기도해라고 하면 나도 기도해. 근데 안 돼. 그치. 나도 기도한다고. 맞아 맞아. 나도 할 만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잘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뭘 더 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맞아. 폭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되게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타이밍이 좋게 나가야 돼. 그 맞는 말이. 그러니까 공감대가 전혀 없이 이 상대방에 대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영적인 교감과 그 안타까움 전혀 없이 그냥 공식만 가지고 너의 공허함 이퀄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즉 이거는 그리스도로 해결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누려 기도 넌 기도를 안 한 거야 이게 맞는데 말은 맞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 거거든 100%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좀 부모와 렘넌트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부모님은 옛날에 그런 영적 문제를 겪으셨고 이미 좀 약간 아멘으로 충만하신 분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아 만약에 제가 렘넌트인데 아 저 우울증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렘넌트인데 어? 그렇지 않냐. 넌 영적 문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런 일이 수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한테 절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싫다 진짜. 근데 제가 이거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네.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알고는 있는 거죠. 그거 좀 싫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메시지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와 그러면 이제 대화 단절 그렇죠 듣기도 싫지 몰라서 하는 일이 아닌데 와 저는 사실 잠깐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락방을 하는 분은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교회의 그런 이제 모태신앙이고 지금도 다락방 저 혼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게 조금 외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락방 관련 얘기를 했을 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수련회 갔다 오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포럼을 잘 못 하겠는 게 너무 막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어떤 메시지 받았다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막 이렇게 속으로 쌓이고 막 이런 게 좀 가족들하고 소통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살짝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부모님에게 만족할게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걸 부모님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난 다락방을 뛰쳐나갔을지도 몰라. 그럼 정말 렘넌트가 우울증이다? 라는 걸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렘넌트가 우울증을 갖고 있다? 어떻게 렘넌트가 우울증일 수 있어?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좀 있다는 거죠. 있긴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게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약간의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네. 렘넌트들이라고 그 우울증에 면역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여기저기 사방팔방 나 우울증이에요. 나 우울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건 좀 개념이 없는 건데 네. 그거는 약간 우울증이라기보다는 관종 관심을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 그건데 근데 그러니까 랩런트가 우울함을 고백할 정도의 경우라면은 조금 진지하게 들어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건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번 그러니까 지금 K님 얘기한 거 들었을 때 그 우울증인 랩런트한테 랩런트 앞에서 기도를 해라. 그리스도를 누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답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말은 정답인데 타이밍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말투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약간 연인 관계에서도 많이 있지 않아요? 좀 다락방 사이에서? 그러니까 연인 관계? 한쪽이 너무 아멘이면은 그 상대방이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러면 아! 기도해! 기도해! 그 영적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기도해? 그런 그거 영적 문제야? 나 같으면 연애 안 해.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아요? 있죠. 있고 그 예전에 사연 온 적이 있었죠. 네네네. 그 영화관 사연. 네네네네, 그 남자가 너무 모든 걸 저거 영적 문제야. 저거 영적으로 잘못된 거야. 아 이거 카페 영적 문제 있네. 별의별 게 다 영적 문제야. 그 남자가 너무 설명충인 거야. 그 경우에는 정말 짜증나죠. 속없지 진짜로. 그러니까 적당히 타이밍이 타이밍과 눈치가 필요하다. 눈치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말로는 아홉 가지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아 문제가 왔어? 답을 줘야 돼. 1분 내로 답을 줘야 돼. 이게 그게 너무 갇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왔어? 아 문제가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한 번쯤 해줄 여유가 없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지금 그 문제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다가올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인데 기도해. 한 번쯤 공감해주고 그래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 한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죠.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지. 왜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댓글로 답을 달아주지 못해서 안 달이냐 이거야. 바로 진짜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오냐 이거예요. 너무 공식하게 되면은 힘든다는 거지. 그걸 이제 답을 해주는 분들의 사정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네. 그분들에게는 또 그분들의 사정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걸 잘 몰라요. 네. 그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몰라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셔도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나야라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 나야라는 생각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또 영적인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답을 주지 않으면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또. 그리고 그게 또 쓰임 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서. 근데 좀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앞으로 진짜 엘리트들이 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다루기 까다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여러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영적 문제 정말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 진짜 심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얘기 안 해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좀 지혜를 얻지 않으면은 이게 이분들을 어떻게 상대하겠냐 이거죠. 그 엘리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죠. 왔는데 그거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버리고 네가 공부 잘하고 뭐 하는데 너 뭐 속으로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있을 거야. 영적 문제야. 난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은 떠나지. 누가 남아있어요 거기를.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맞는데 말을 맞게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K님은 좀 어떻게 이런 거를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조금 랩런트라고 다 엘리트고 랩런트라고 다 우울감이 없는 건 아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도 그건 그래요. 조금 어른들에게 조금 어른들의 경우에서 그런 경우를 제가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른들이 랩런트들을 대할 때 이거 영적 문제야 라고. 그리고 교육자분들도 가끔씩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네, 저는 되게 동감해요. 정말로 동감해요.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얘기한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답을 얘기하는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아홉 가지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영적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한과 그 진짜 사탄 장난 노름에 대한 그 빡침과 이거를 겪어보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겪어보지 않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쩌면 저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똑같이 꼰대짓을 하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락방 율법을 들먹이면서 똑같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나도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오직이 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오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진짜 나 자신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부분 그 어두운 부분하고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시로 준 게 그게 그 어쩔 수 없는 그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쩔 수 없는 그 본질적인 갈증 그거랑 그리고 그 어쩔 수 없이 찾아오게 되는 무력감 이거를 가시로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걸 딱 인생의 결론을 내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나는 인생의 결론이 나고 아 진짜로 내 삶을 발견했어 이 타이밍이 됐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던 그 가시가 사라진 게 아닌 거예요. 있어요. 있고 그게 찾아올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찾아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상태에서 저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얘기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순서를 잠깐 헷갈려서 얘기해 버리면은 나 지금 외로워 이렇게 되거든요. 너 그거 영적 문제야.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 이렇게 되는데 전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100% 났어요. 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무력감, 외로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아니죠. 그대로는 아닌데 지금은 저한테 이게 왜 있는지 알거든요. 이게 필요한 이유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오히려 심지어는 없던 것보다 오히려 감사하다. 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았어야 될 사항이다 라는 거를 알게끔 됐어요. 알게끔 됐는데 근데 그런 가시들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들한테 제가 어찌 감히 너 그거 영적 문제야, 그거 치유돼야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걸 치유하는 게 그러면 다음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다음날 갑자기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치유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좀 정말로 치유에 대해서 접근하고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랩런트 살리고 불신자 살리겠다 이런 마음 가진다면은 차분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네.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이 있다고, 뭐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고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외로움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뭔가 성취가 있다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래된 거예요.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고 제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두고 치유하고 계신 그런 그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 괜찮다 이거 얘기해 줘야 되니까 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K님은 그렇다고 뭐 외로움이나 공허함이나 이런 거 느낄 필요는 없어요. 네. 맞아요. 굳이. 네. 그 좀 너무 쉽게 답을 내주는 분들. 그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준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하고. 너무 세게 말아. 장난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예수님이 정말 가지는 그 마음으로 한번 렘넌트들을 진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그런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정말 교육자분들이나 그런 중직자분들이 그런 진심 어린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렘넌트가 그걸 딛고 일어나느냐, 이게 진짜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맞아요. 정말 그렇기 커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동감해요. 그때 들었던 한마디 이런 게 안 떠나요 머릿속에서. 맞아. 진짜 평생 남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줬던 말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계속 머릿속에 뇌에 남아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사람을 만들어요.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답은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고 한번 진짜로 포럼, 상담, 치유 이거를 진행할 때 그때는 진짜로 사랑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정말로 하게끔 됩니다. 네. 그 답은 쉽게 났죠. 답은 쉽게 났는데 그 답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얘기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얘기할게요. 그분들의 사정. 그걸 얘기해 주는 분들의 사정.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식 자랑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할 줄 아는데 쟤는 못해. 근데 내가 못하는 사정에 대해서 몰라. 그 답답한 일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은 앞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걸 풀어요. 그거는 얘를 하나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냥 그 앞에서 나는 이거 할 줄 안다 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르쳐준다고 포장만 된 거지. 나는 이걸 할 줄 알아. 난 알아. 이거 잘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막 뭐 미적분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적분을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친구가 제일 이해할 만한 걸 이해할 만한 거 딱 하나만 찾아가지고 알려주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풀면은 하나 하나 이제 레벨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진행해 주는 게 사실 제일 교사다운 일이겠죠. 근데 얘는 모르는데 난 할 줄 알거든. 굳이 알려줄 필요 없는 것까지 앞에서 다 알려줘요. 막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물론 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꼰대짓이죠. 그렇죠. 예,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런 부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송하기 전에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한 8개월 정도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꼰대들을 모두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 정도면 됐나요? 라고 하기는 사연이 들어왔을 때 약간 잘못하면 꼰대처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되게 쉽죠. 아 그거는 그거는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기도하면 돼. 그걸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기도하면 돼가 맞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정답 맞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뭔지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고 그리스도로 완결하면 맞는 거 맞아요. 그게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는 게 맞아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는 강단에서 나오면 되는 얘기예요. 강단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알겠는데 지금 누림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누림의 단계는 언젠가 가요. 100% 갈 거예요. 가는데 그 중간 과정 그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 그 중간 과정이 기다리라 그러는데 기다리면 되는 거 맞는데 미치겠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거를 누려 기다려 기도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 그러니까 아 참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방송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같이 기다려 줄게. 우리 같이 힘 얻자. 그리고 그 지금 못 하는 게 아니라 다 됐는데 근데 때만 안 온 거야. 그러니까 같이 기다리고 같이 우리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자. 우리 한번 같이 해 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 주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느껴졌었는데 혹시 방송 들으면서 랜디가 꼰대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모르게 저는 그런 게 안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은 방송에서요? 네. 아 꼰대가 안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안 느껴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연에서 사연에 대한 대답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조금 신박해 그랬구나. 평소였다면 누군가가 아 그거 영적 문제야 기도해 라고 했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이해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너무 감사하네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뭐 여기 그 170명 정도 되는 구독자들이다 우리 램청자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좀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니까 듣고 계신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썸탐 처음에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그냥 묵상을 적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하다 보니까 저도 괜히 쓸데없이 무게를 잡게 되고 그러니까 꼰대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때 되게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은혜는 됐지만 말은 맞는데 어떻게 말하는지도 되게 복음적으로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아, 나는 친구다. 나는 냄청자 여러분들의 친구다. 뭐 물론 뭐 듣는 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친구니까 친구인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강제 친구 나를 친구로 받아들여 이러면서 그러면서 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셨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로. 네. 네.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 네. 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님은 또 모태 다락방이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조금 접근 방식에서 좀 랩런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부터 이제 저는 약간 좀 가벼운 것들인데 가벼운 것들 얘기하러 간 거예요. 누군가 저 제가 그 피부 상태가 좀 안 좋았을 때 네. 어떤 권사님께서 네네. 저를 딱 보시더니 너 그거 영적 문제야? 아니야. 너는 얼굴이 왜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뭐야?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돈을 한 장 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화장품 사스렴이라든지 아니 그래도 기분 나쁘겠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께서 네. 저를 딱 보시더니 너는 얼굴이 왜 그러니? 응?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부부셨어. 진짜 저는 그게 제일 상처를 받았어요. 와 진짜 끼리끼리 너무 하시는구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부라는 게 아주 거기서 딱 정리가 되네요. 진짜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딱 그 두 분만 저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하지만 딱 그 두 분이 하필 그 분이 부부. 아 그 혹시 두 분이 뭐 화장품 장사하시거나 아니요 뭐 피부과를 하시거나 그때 한창 제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정신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대인기피 이렇게 올랑말랑했었어요. 아, 피부 치료요? 네. 네. 이것 때문에 진짜 대인기피증 이런 것까지 올랑말랑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걸 듣고 정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죠. 그렇죠. 대인기피증 올랑말랑 하는데 지금 근데 얼굴이 왜 그러니? 이라는 얼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저도 너무 알고 싶거든요. 제 얼굴이 왜 이런지. 그치. 아니 그리고 괜찮은데 왜 그때 그랬던 경험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 네. 얘기를 했어요. 너무 짜증났다고. 그래서 엄마가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네. 대놓고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엄마가 제가 지금 치료 중이니까 그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엄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두 분은 두 분의 사정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듣는 랩런트 입장에서 우린 랩런트 편이니까 랩런트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 얼굴이 왜 이러냐니 그분의 사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그렇죠. 그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지죠. 그 순간. 근데 진짜 부부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집에 뭐 피부에 뭐가 있나? 피부에 영이 있나? 뭔가 글쎄요.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왠지 그분들한테 뭐라 얘기가 약간 그런 고민을 했다가는 그 영적 문제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너 피부가 그런 거 영적 문제야. 이런 그거는 진짜 답도 아니고 와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교회니까 참 별의별 소리가 참 안에서 진짜 있을 그렇죠. 가볍지는 않은데 그렇게 가볍긴 한데 또 가볍지가 네. 않은데 K님 입장에서는 그때 되게 상처였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랬죠. 네. 와 그 이 방송을 듣는 냄청자 여러분들 그 사람 얼굴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거 아세요? 그리고 K님 지금 제 앞에 있는데 뭐 정말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좀 나아진 편이에요. 좀 많이 나아졌어요. 뭐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설사 안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본인 눈에만 그런 거지. 그 얼굴이 왜 이러냐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지.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근데 약간 해외 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제 얼굴에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염색을 해도 그런 것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아 염색하셨어요? 아니 아니 옛날에 옛날에. 아 네네. 머리를 뭐 잘랐다던가. 네네네. 그랬을 때도 그런 뭐 외모에 대한 얘기 이런 거를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그거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죠. 아 해외에서는 듣지 않았다. 아 저도 해외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됐나 보다. 아 근데 저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몰라. 왜냐면 그때 그분들만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경도만 있었지, 센 그것만 있었지. 아 피부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네. 얼굴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네. 와서 아유 그거 사과식초를 좀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사람도 많았고 저한테 이제 카탈로그를 보여주시면서 이 화장품을 좀 써보라고.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화장품 광고면은 그러려니 하겠다. 왜냐면은 팔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약간 잡티만 있어도 다 그 이 시작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건 좀 이해를 하겠다. 사과식초는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뭐 이거 써봐 저거 써봐 뭐 너 뭐 먹어서 그래 너 뭐 안 먹어서 그래 이렇게 피부가 좀 상처였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시큰둥하게 아 네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그때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어 얘 봐라 안 믿네 이러면서 진짜 해봐 진짜 낫는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안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해서 안 나면 어쩌려고. 아 네 이러고 그 의사와 상담해야 돼요. 그냥 보냈죠. 뭐 설사 뭐 얼굴에 잡티나 이런 거 빼려고 해도 피부과 의사랑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사과식초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그 진짜 그 되게 그러니까 민간 의학들로 진짜 민간 요법. 아니 그 근거도 불분명한데다가 아니 그거 좀 안 하면 어땠어 또. 되게 그게 막 심한 병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하느님이 지으신 이유가 있는 건데 참 진짜. 아무래도 좀 한국은 외모에 대한 부분도 되게 좀 예민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근데 피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계세요. 약간 좀 피부 때문에 좀 고민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바꿔보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눈에 띌 정도로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붉게 오른다든지 또는 이렇게 막 또 어릴 때는 또 여드름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육안으로 척 보기에 이렇게 그 좀 그 보이니까 그런 형태가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 겪는 그런 경우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엔 다 괜찮은데 나도 뭐 잘생긴 게 아닌데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따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 사실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감까지는 사실 이르지 못했고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K님은 혹시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랩런트가 있다면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요? 글쎄요. 근데 괜찮은데 지금 보기. 네, 그 전에는 좀 심했었을 때가 있어가지고. 뭐 치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다 때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예뻐져.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정말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밖에 나가보면은. 나 빼고 다 피부가 다 좋아요. 이런 경우가 정말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좋은 사람들만 또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 빼고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어느 한 부분에 상처가 딱 걸려있을 때 제일 눈에 띄게 되는 현상이 나 빼고는 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나 빼고는 이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외모적인 부분도 만약에 그게 상처로 걸린다면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피부도 피부지만은 또 한국에서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키. 키가 유달리 작은 경우에 또는 너무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좀 체형이나 이런 것도 상처로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살이 제일 크겠죠. 아, 살이 제일 크고. 맞아. 일단 만나자마자 한 대화가 살이 빠졌니 쪘니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저 예전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복음 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 파는 느낌이었어 뭔가. 그 살 고민 많겠죠 진짜. 다 다이어트 신경 쓰고. 살은 케이님은 뭐 괜찮은데. 갑자기요?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살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남자들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 진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여자들 만나면은 거의 다 지금 상태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밥을 둘이 먹으려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여사친이랑 이제 밥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근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거 안 되고 이거 되는데 나중에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시켜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앞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샐러드 먹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이렇게 뾰루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앞에서 고기 썰거든요. 뾰루퉁하게 쳐다보고 있다가 샐러드 시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식을 먹어요. 근데 그건 저도 이해 안 되는데요. 아니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그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많이들 그랬어요. 네.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렇죠. 중에서 몇몇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저랑 깊게 관계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모순되는 상황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태는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이어트인 거야 대체. 그래도 원래라면 고기와 케이크를 같이 먹었을 텐데 고기가 빠진 거죠. 그렇게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 맞다. 원래라면 배 터지도록 먹고 케이크도 먹어야 되는 건데 아. 배 터지도록 안 먹고 케이크만 먹은 거예요. 반은 승리한 거죠. 역시 K님이 딱 계시니까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 의문이. 그렇죠. 반은 안 먹었으니까 줄이긴 줄였네.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그냥 그만 듣고 싶어요. 먹을 건 먹든지 안 먹을 건 안 먹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그치.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명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케이크를 먹고 있다는 거지. 나보다 많이 먹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본인만의 칼로리 룰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히 이걸 지적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저였다면 그냥 고기만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단백질을 좀 섭취. 차라리 그 앞에 있는 거 딴 거 다 안 먹고 그냥 고기만 그냥 딱 먹고 그 주변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고기만 먹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배부르고 그러면서 칼로리가 제일 적게 아니면 섭취되고. 그분의 가치에는 케이크가 더 높았을 수도 있죠. 그랬겠죠. 케이크가 더 먹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겠죠.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 다이어트 얘기로. 근데 아무튼 그런 랩런트라고 얘기해버렸네. 저격하신 건가요? 그런 여성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랩런트 중에도 있으니까 다이어트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여성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가 저게 절실하게 필요한 몸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거는 진짜 남들 눈에 보기에도 말은 안 하겠지만 솔직히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 좀 식단 조절이나 운동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 충분히 정말 그 이 본인의 정체성으로서의 충분히 그 멋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보면서 지금 충분히 예쁜데 왜?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보기 좋고 참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남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회가 주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사회에서 주는 영향이 크지 않나요? 갑자기 사회 비판은 외모 중심 루키즘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고 이제 한국에만 이제 지하철에 가면 성형 광고가 있잖아. 아 수많은 성형 광고. 아 그게 한국에만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죠. 않네요. 그렇죠. 다른 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날씬한 사람 강요하고. 맞아. 이것만 먹으면 쏙 빠진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그 다이어트 설마 아직도 뭐 굶으면서 빼니? 막 이런 거 있고. 난 먹으면서 빼. 난 먹으면서 빼. 막 그거 100% 거짓말인데 먹으면 쪄요 당연히. 먹으면 찌지. 다이어트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좀 줄여가면서 빼야지 그거를. 먹으면서 뺀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100% 확실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참 그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외형에 대한 그런 고민. 그거 갖다가 그냥 교회에서 대놓고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혹시 제가 만난 넷너트들도 교회에서 혹시 너 살이 좀 쪘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은 거 아닐까요? 렘디한테요? 아니 그 뭐 그 교회나 다른 데에서 아 너 요즘 참 살이 좀 찐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은 거 아닐까요? 아 그 렘넌트 예. 다이어트에 고민한 렘넌트들이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 몸매와 자기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옷발이 안 맞는다던가. 아, 그건 느낌이 확 오겠구나. 그렇지. 그렇죠. 맞아. 예전엔 됐던 옷인데, 맞았던 옷인데, 그 안 맞으면은 속상하긴 하겠다. 또 예쁜 옷 딱 이렇게 맞춰서 입고 싶은데, 안 맞으면은.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아, 그 참 힘들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입고 나가면. 배가 나오든 말든 꾸며야죠 이제. 아네 알겠습니다. 아, 네. 남자도 꾸미는 시대. 아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상처예요. 죄송합니다. K님 제가 영적 문제라. K님 이거 막 꾸며야죠. 아 그러니까 그게 꾸민다는 게 그러니까 꾸민다는 걸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게 당연히 좀 가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가꾸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되게 예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그게 사람이 자신감을 높이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물론 지금도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는데 그 인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뭐 화장품 바르고 이런 거 꾸민다는 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상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전보다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진짜 눈도 처지고 그리고 막 되게 좀 말도 어눌하게 하고 웅얼웅얼하고 웅얼웅얼한데 빠르고 그리고 막 뭐든지 좀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 그게 조금 드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리프팅을 좀 하신 건가요? 저요? 눈을 좀 올리신 건가요? 리프팅 안 했어요. 아 리프팅 아니 눈이 옛날엔 처졌다길래 그럼 어떻게 올렸을까 해서 처진 느낌이 안 들어요? 아 처진 것 같은데 살짝. 그러니까 처져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뭐 그게 바뀌진 않죠. 표정을 조금 바꿨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저를 아는 분들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말투도요. 말투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 뭐 끝을 맺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거는 비법 공개? 어떻게 했는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하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작은 계기로부터 옵션으로 딸려가지고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얼굴 표정이 많이 없거나 뭐 처져 있거나 또는 말이 어눌거리면서 웅얼거리게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가진 특징은 공통적으로 얼굴 근육이 발전되지 않은 발달하지 않은 거거든요. 안 쓰는 거거든. 안 쓰는 건데 이거를 써버릇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소에도 그냥 이게 근육의 긴장됨, 얼굴 근육의 팽팽함, 긴장됨이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인상이 점점 변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쓰던 거니까 쓰기 시작하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쓰니까 몰랐는데 쓰기 시작하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더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느끼게 돼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정식기도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시 예배, 정식기도를 결단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뭐 한 3년 전까지는 정시 예배, 정식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웅얼거리기만 해봤지 정식기도, 정시 예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시작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으니까 제일 원초적으로 그냥 택한 방법이 한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수첩을 그냥 읽자. 문자 그대로 그냥 또박또박 읽자. 이거를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제목 그냥 읽고 찬송가 있으면 그냥 부르고 그리고 그냥 거기 있는 본문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냥 또박또박 읽자. 그거를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복식 호흡을 하게 돼요. K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은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돼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거. 그런데 이거를 한 며칠 지속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땡기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그 거울에서 표정을 봤는데 이렇게 그 축 처져 있던 그게 그 눈이 약간 커진 느낌? 그게 들면서 성형의 효과. 그러니까 예, 맞아요. 성형 비슷한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성형을 했다면은 예전에 내 얼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했다면은 살짝 올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진 인상 자체는 좋게 만질 수 있구나. 지금 있는 베이스에서 최대한 좋은 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내가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말 이런 거에도 전과 달리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팁.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딱 배에 힘 딱 주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기도첩을 또박또박 저는 읽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첩을 또박또박 읽어요. 또박또박 읽고 아마 그거 없었으면은 랩런트 보이스도 없었겠죠. 가뜩이나 딕션이 안 좋은데 무슨 라디오를 해. 그런데 좀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살아나서 조금만 다듬으면은 라디오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한 방송.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복음하고 상관없지만 유익한 방송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은혜 받은 건 기본이고 기본인데 그 옵션으로 뭔가 딸려오는 게 있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삶의 하나의 전환점 그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램디 분께서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아니면 남이 내가 보기에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제가 뭐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스타일이긴 해요. 청개구리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독하게 그 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어요. 무서운데? 예. 청개구리 스타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들으면 아닌데 싶으면은 진짜 독하게 그게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걸 100% 증명하겠어라고 행동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집인데 그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었다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 때가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 들을 때 그러니까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교묘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분들이 그 말을 하는 분들이 악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믿음 다 좋은데 그러니까 복음 다 좋은데 그래 복음 오직 복음 맞아 맞는데 그런데 너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해야 돼. 믿음 다 좋은데 그 교회 일만 너무 하지 말고 좀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지 그 너를 보고 복음 받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교회 일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너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 들을 때 좀 되게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눈물 날 정도로 마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몇 가지 되게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아팠던 것 같아요. K님도 그런 경우 좀 보지 않았나요? 많이 봤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 또래 애들은 이제 교회 일 시키는 걸 열심히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런데 또 이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렘넌트면 뭔가 엘리트이기를 바라는 것들이 은연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렘넌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렘넌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말을 꼭 듣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주변에서 쟤는 너무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쟤 저러다 목사 되겠다. 이런 그건 뭐 비아냥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되면 또 어때서? 축복이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거야. 아니, 되면 또 어때서? 그러니까 이거는 쟤 저러다 목사 되겠다. 이거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걸 까는 건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첫 번째로. 그리고 저 렘넌트는 지금 렘넌트로서 헌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까는 거죠. 그 일을 본인이 하고 있었어야지. 저 렘넌트 가기 전에. 근데 그 말 한마디로 1타 3피를 이루는 그 엄청난 어휘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게 교회 안에서 나오는 얘기라니. 그렇죠. 이렇게 교회 아니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또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거 세 개가 동시에 생각나면서 어디부터 까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디부터 반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황당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복음적인 말씀 잘 해주시다가 본인 아들이나 본인 렘넌트에게 네. 본인 렘넌트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유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던가 그런 경우도 봤던 것 같아요. 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교회 일을. 아 자기 아들은. 아 그쵸.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남의 아들이 열심히 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그런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복음적인 거 잘 얘기하시다가 이제 본인 렘넌트 되면 본인 렘넌트한테는 또 그런 열심을 강조하는 거죠. 나는 나중에 어떤 아빠가 될까? 그러니까 그 아 뭔지 이해될 것 같아요.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말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헌신하는 이 종들이 너무 귀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는 그 일꾼들이 너무 귀하고 하는데 그 본인 자식이 그 일꾼이 되는 거 원치 않는 거죠. 왜냐면 시간 뺏길 거 뻔히 알고 네. 얻는 건 적으니까. 아 이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근데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너무 납득이 가요. 그런 경우 많을 것 같아요. 그치? 내 아들은 내 딸은 사회에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본 것 같아. 좀 부모가 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복음적으로 애들 잘 하시고 하는데 본인 렘넌트에게는 뭔가를 강요한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약간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강제로 이 아이를 좀 키워보겠다. 영적으로 키워보겠다 해가지고 어디에 보낸다거나. 아, 또 일부러? 그것도 문제다. 그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양쪽 다 인본주의죠. 결국에는 따지면. 바라는 거는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한 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성공을 네, 바라시는 네. 거고. 그게 어떤 방향의 성공이든지 간에 성공을 바라면서 한다면은 와, 그것도 그렇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양쪽이 서로를 욕하지 않을까요? 이 양쪽이 아니 그 서로를 욕하지 않을까?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은 자기 자식은 그 교회 일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쪽이고 한쪽은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교회 일로 밀어붙이는. 야 교회 일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그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막 보는 억지로 보낸다거나. 아. 아니면 뭐 학교 억지로 보낸다거나. 뭐 그간 뭐 RGS나 이런 복음 그 관련 학교로 네. 억지로 진학시킨다든지. 뭐 안 되면 노비라도 써가지고 진학시킨다든지. 그런 경우가 존재하죠. 거기 가면 조금 엘리트 같이 이렇게 그렇죠 엘리트라고 하니까 양성하는 그런 기관 같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그 학교에 진학시킨 거라면 너무 안타깝다. 라는 근데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물론 그 학교에 지금 있는 학생들은 복음 엘리트가 맞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데 복음 엘리트란 소리 들으려고 그 학교에 진학한 거라면은 그건 좀 안타까운 경우죠. 좀 자기 자식을 좀 억지로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막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렘넌트들의 생각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많이 다른 걸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진짜 마음 아픈 것 같아. 자기는 만약에 가기 싫다거나 그랬을 텐데. 그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그러니까 주권이 뭘까? 이거를 기도해 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면 다 먹는 거랑 뭐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좋다니까 그냥 다 해보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실까? 또는 그러니까 그 지금 영적으로 서가지고 훈련받는 그런 친구들을 그냥 그걸 되게 낮게 보는 그 은연 중에 이거는 교회에서 잡일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내 자식들은 거기에 끼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일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너무 막 영적으로 성스럽게 바라보는 그 자체도 사실 이건 약간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반대로 너무 그러니까 이건 그냥 헌신이야. 그냥 헌신이고 얻는 거 없어.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는 것도 참 진짜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되게 랩런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그 랩런트한테 막 무조건 일 못하게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했을 때 적당히 하고 K님 교회 일 같은 거 많이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임원도 해봤고 그쵸 모태신앙이니까 네 여러 가지 해봤죠 뭐 스텝을 한다거나 스텝도 여러 번 해본 적 있고 어 그리고 K님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이에요 네. K님은요 뭐 자랑 좀 하자면은 K님이 또 만들어준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되게 잘 쓰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어, K님은 양파도 잘 썰어요 갑자기요? 그 우리 지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밥을 알아서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요리를 해서 먹는데 그 반반 나눠가지고 그 제가 써놓은 담당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기 담당이고 양념 담당이고 해가지고 합치면은 작품이 나와요 밥은 잘 나와요 매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무튼 일꾼으로서 그 헌신하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K님이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적당히 한다 그 말 어떻게 생각해요? 적당히 할 거였으면 하지 못할 그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는 임원을 했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하고 네. 뭐 회의를 하고 매주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이제 기획하는 것들을 저희가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교회 일이란 게 조별 과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조별 과제처럼 되는 게 있긴 있는데 그 교회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자체가 적당히라는 게 성립할 수가 있는 것들인가?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분들은 과연 이 일이 맡겨졌을 때 적당히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절대 적당히 할 것 같으면은 케이님 말씀대로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4를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지. 적당하게 발만 걸치겠다는 거는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게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그거는 일단 일의 특성을 완전히 모르는 거고 그 일종의 교라벨인데 교회 라이프 밸런스인데 그거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교회 일을 정말로 헌신한다면은 24를 하는 거예요 24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쓰게 되고 학업이나 일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은 그 당시에 잃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채워주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걸 믿고 달려가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뒷다리 걸고 힘 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씀 잘해주셨네. 적당히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 덕분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도 잘 끌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함으로써 복음에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네. 오히려 그때 뭐 제가 성적이 나빴냐. 그런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더 올랐고요. 그때는. 맞아요. 그 이게 상황이 교묘하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걸 갖다 공격하는데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그 한 시간 교회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가 집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집중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한 시간. 어쨌든 없는 시간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시간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한 시간 그냥 세상에서 썼으면은 친구들 만났거나 놀았거나 뭐 공부를 하면 조금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근데 그 조금 공부해서 조금 성공하는 게 과연 교회에서의 한 시간보다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 저울질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애초에 영적으로 저울질 안 해보신 거 아닌가? 라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교회 같은 데서 그리고 또 수련회 스텝 같은 걸로 헌신하는 멤버들한테 진짜 힘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힘 얻을 거라고. 물론 그 레너트들 중에는 다른 마음 가지고 있는 레너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패션 스텝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냥. 스텝 하면 약간 편한 점도 많거든요. 아 그래요? 밥 같은 거 먼저 먹고. 아 그런 거 좋구나. 자리도 아무데나 안. 아 그래요? 스텝 자리 이제 앉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리 찜도 안 해놔도 되고. 아 그 정도는 편의를 봐줘야지 당연히 스텝으로 헌신하는데.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걸 바라보고 했든지 간에 네. 뭔가 거기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했든지 간에 그냥 이게 멋있어 보여서 했든지 간에 거기다 이끄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못 발견하더라도 그건 본인 사정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폼 재고 싶어서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잡아서 하든지 간에 반반이든지 간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 다 우리 편이니까 힘 얻으시고 정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네. 만약에 램디님께서 그런 교회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네. 그러면은 현생의 일을 아예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본인이라면 어떻게 균형을 맞추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로 확실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아예 여기를 관둘 수는 없는데요. 네. 잘 생각해 보면은 각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약간 이게 무슨 교회일인지 간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맨 처음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죽어나요. 그러니까 없던 일을 새로 시작했을 경우가 어떤 레퍼런스도 없으니까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그 막 없던 부서에 새로 들어간다든지 네. 그러니까 없던 행사를 새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행사면 상관없는데 없던 행사를 새로 해야 돼. 이거는 진짜 그때가 제일 이제 시간은 많이 쓰는데 얻는 건 없고 제일 막 그냥 돌 치우다 끝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공부해야 될 걸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제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해외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해외 나와가지고 보니까 근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통역을 막 나온 인간이 하니까 통역이 아니죠 그게. 완전히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걸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닌 말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왔죠. 그러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몇 시간 동안 떴으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그리고 그걸 잘한 것도 아니니까 와 이거는 뭐 목사님한테 방해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의 죄책감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힘 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서 한 사나흘 동안 진짜 몸져 누웠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마음과 몸 둘 다 힘들었어요. 네, 마음과 몸이 둘 다 힘들어가지고 몸져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그 사나흘 동안에는 놓쳤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 탓인가? 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꼴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그때 되게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나을,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가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거를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 했어. 그래서 안 했고, 그리고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나을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먼저 놓은 상태보다 딱히 공부를 더 잘하는 상태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생활과 일의 밸런스, 학업의 밸런스를 놓고 고민하고 질문해 볼 만한 그런 마음가짐도 아니었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예 그냥 공부를 하겠다고만 결단한 상태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 이걸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없는데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 일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를 몸져 눕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보게 됐던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일 때문에 학업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무너질 타이밍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애매하긴 한데 이건 이거대로 무너질 타이밍이었던 거고,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되어야 될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일이,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내 시간을 빼가지고 빠질 수 있는 게 그나마 교회 일이었다는 게 엄청나게 다행인 거예요. 다른 일이었어봐. 다른 무언가였어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간이 빠져가지고 온전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뭔가 나의 시간으로 돌아온다 한들 그 시간은, 그 시간에 뭔가를 성공하면 더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해서 됐거든. 되니까 그 다음에 같은 선택지가 왔을 때는 100%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저는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교회로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교회에서 열심히 막 스텝하고 이런 사람들 다 공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의 길을 택하겠어. 나는 그렇게 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 근데 어느 타이밍에 저한테도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교회라는 것에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라는 것에 눈을 뜨고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네. 현장에 이런 부분이 있네. 보이니까 어떡해요. 보이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저를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근데 타이밍이 그 교회에 그렇게 가게 되면서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질 타이밍이 됐을 때 교회라는 밧줄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밧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등장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이것 때문에 이게 망가졌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제 그게 삶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애초에 생각 접근한 방법 자체가 인과관계가 틀린 거예요. 인과관계가 틀린 거예요. 그 랩런트의 실제 삶이 어떻게 돼 있을지 제대로 들여다봤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눈앞에서 딱 벌어지는 상황, 떨어지는 성적, 그 그냥 늘어만 가는 교회 일. 딱 이 두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 랩런트를 진짜 걱정해주고 교회 일을 좀 줄여주고 싶다. 그리고 삶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주는 그 사람이 그거를 좀 떠맡아 줘야죠. 그걸 좀 가져와 주면서 이 일은 너가 그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너가 현장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너도 너는 현장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맡을게. 또는 맡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줄게. 또는 내 아들이나 딸한테 이 일을 너가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떠맡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렘넌트한테 자 이제 교회에서 얻은 힘 가지고 너의 현장을 살리는데 더 도전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은 그 렘넌트가 교회를 붙잡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구나 하고 그 시간을 쓰겠죠. 그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그냥 앞뒤 안 보고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교회를 적당히 해. 그리고 그 이쪽에서 그래도 성공해야 돼. 야, 사회에서 성공해야지 교회에서도 알아줘. 그 뭐 교회만 뒤집다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빌빌대지? 그 비웃음 사.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저는 이제 좀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학업을 택했던 나의 삶, 교회를 택했던 나의 삶 두 가지를 다 겪어보니까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하나를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춘다. 이건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올인하게끔 돼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게 맞다면은 그러니까 어느 한쪽밖에 올인을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에 올인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교회에서 24가 된다. 저는 100% 확신해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현장에서도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를 보게 하세요. 안타까움을 가지게 하시고 한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방향을 주세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입사시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둘 중 하나를 택한다. 이 기준이 생기는 거는 지금 얘기지. 몇 년만 지나 보면은 몇 년도 아닐 거예요. 2020년대만 이제 돼도 며칠만 지나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쓴 삶 그리고 뭐 수련의 스텝으로 이렇게 사역한 그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다. 그거를 알게끔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이었다면 선택사항이 없잖아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직장을 가야 근데 되니까. 근데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 수 있고 왜냐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뭐 학점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치 학생들은 그 시간 유동성이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그 수업 한두 개쯤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되게 많이 생기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빠진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게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라 해본 사람들만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필요하다. 이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그게 발견된 순간 그러면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24가 돼요 무조건. 그럼 24가 되면은 그냥 아예 확실하게 여기서 탑 날 때까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야지 경력이 되지. 차라리. 그러니까 하려면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한번 여러 가지 인간 군상도 만나보고 아니, 그게 아홉 가지 포인트의 중요한 인턴십이니까 다 만나보고 어른들도 만나보고 아이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배우는 걸 배울 수 있는데 그 시간대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절대 이거보다 가치가 낮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세상 가치대로 행동하면은 누가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저도 오랫동안 밸런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방송도 하고 막 썸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이제 방송도 다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힘을 아예 안 쓴다. 이건 거짓말이죠. 쓰지. 그러니까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드리는 시간이 있고 이 방송 시간만 해도 몇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이 시간을 그냥 다른 걸로 치환해보자 이거죠. 이 시간이 없다면 나는 다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이거죠. 이 시간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인가,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을 거냐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제 다른 상황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때예요. 다른 게 다 잘 되면서 이것도 하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다른 게 안 되면서 이걸 하고 있으면은 다른 걸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면은 다른 게 다 잘 될 때도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안 될 때만 이걸 공격해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교회 일. 이게 그렇게 눈에 잘 띄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걸 가장 먼저 공격해요. 다락방 그만해.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먼저 공격해요. 다락방은 너무 유별나. 너무 시간을 많이 써. 일반 교회도 저 다녀봤는데요. 네. 일반 교회나 다락방 교회나 쓰는 시간 똑같아요. 그리고 뭐 그 이슬람교라든지 뭐 다른 종교들 그러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쓰는 시간 상상을 초월해요. 24시예요. 24시. 24시 모스크고 24시 정말 24시가 돼요. 자기 프리메이슨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24시 라쥬고 24시 3단체고 24시 명상이고 그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된 거지. 근데 우리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해요. 더 집중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정말 힘 얻어서 정말 삶까지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면은 힘들어요. 이 세상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 힘들어가고 힘들고 교회랑 라이프의 밸런스를 어떻게 사람 손으로 맞춰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그걸 밸런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24라는 말씀을 공으로 들은 거야. 말씀에서는 24라 그랬지 언제 12 하라 그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쪼개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24는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삶에서 학업하고 사업하는 것까지 교회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죠. 저는 진짜 확실하게 지금 헌신하고 계신 분들 정말 힘 얻으라고 정말 힘 얻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힘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같이 힘내고 그리고 잠깐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삶에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싶은 순간이 느껴지시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진짜 계획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지금 증인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나고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못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못났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도 뭐 남들이 잘한다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되게 못하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해도 안 되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네. 둘 다 경험해봤는데 그 공부 조금 더 잘한다고 가히 행복하지 않고요. 우주 공간 안에 혼자 있는 건 똑같아요. 불안해요.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되게 못한다고 행복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100%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잘할 때보다 더 넓고 명확한 길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려놨으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정이 있죠. 그리고 어른들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그런 사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모순이에요. 잘 따지고 보면은 앞뒤가 틀린 말이에요. 앞뒤가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앞뒤를 다 따져볼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품어야지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많은 렘넌트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공감할 것 같아요. 이 시간까지 듣고 있다는 말이지. 오늘은 약간 그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타임라인. 어 맞아 맞아. 중간 중간에. 왜냐면은 진짜 한번 꼭 들었으면 좋겠는 말이 많아서. 꼭 넣겠습니다. 타임라인. 네. 되게 좋을 것 같아. 감사하네요. 근데 뭐 클립으로 만드셔도 돼. 클립 만드는 거 좀 시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타임라인이 이거, 낫겠네. 그 클립 만드는 건,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약간 신경이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뭐 갑자기 교라벨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클립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좀 맡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어지면 레버리지가 될 때 이제 정말로 좀 센스 있게 만드는 사람이 생길 때 그때 좀 맡기기로 했어요. 네. 시간 너무 지났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시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지. 역대 최장 방송 시간이 몇 시간 했나요? 2시간 반이요. 아 진짜요? 또 끊어서 올려야 될까? 고민해봐. 복나방 1부 2부로 올릴까요? 한번 한번 고민해보다가 그렇게 인도받을게요. 아 뒤에 가선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니 근데 좀 필요한 얘기였다. 그랬다면 감사하고요. 그냥 렘넌트들의 평생 고민이지 않을까요? 커서도 고민이겠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렘넌트들이고, 그리고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게 귀하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백대로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지. 그거보다 세상이 더 귀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K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와. 시간 너무 지났으니까 K님 갑자기 금마무리 느낌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뭐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저요? 없는 것 같아. 네, 없으면 다행이네요. 만약에 진짜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방송 하나로는 모자랄 것 같은. 아 그렇죠. 이거 막 장편이에요. 장편. 그러니까 그래서 복나방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아 오늘 복나방 K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 어떤 복나방보다 저는 감사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꼭 해봤을 법한데 못했던 이야기들. 어쩌면 랩런트들이 카페에서 몰래 나누고 있었을 그런 이야기들. 랩런트들끼리. 랩런트들끼리. 근데 그게 또 그냥 험담과 이런 걸로 끝나면 참 영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재발견하고 그거를 좀 응답으로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복나방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K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복나방 처음 출연하시면서. 방송이 처음은 아니지만. 저는 되게 저도 모르는 말이 막 나와가지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러는데 계속 말이 막 도도도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놀랬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답을 또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케인님도 그걸 체험해보셨군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집에 있었으면 지금 아마 유튜브를 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아. 하지만 아. 녹화를 함으로써 이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거죠. 이 시간을 뭐 다른 데 쓴다고 내가 결코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놀았을 시간에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또 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경력으로 활용하시면 라디오 출연 경력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케이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토리에 참여하셨던 케이님이 오늘 복나방에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해서 후련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깊게 나눠봤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말이 너무 기면 안 되니까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원래 복나방은 끝에 멘트가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까먹었어요. 되게 솔직하시네요. 네, 까먹었고 대신 이제 랩런트들한테 이제 전하는 말을 깔고 이제 마지막에 마치도록 할게요. 네. 교회에 다니는 랩런트들이라면은 누구든지 그 삶과 교회, 삶과 복음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복음대로 안 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에 맹목적으로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끈 거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귀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걸 자기 일로 바꾸는 순간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뺏기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24로서 우리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축복하고 여러분들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힘 얻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 보이스는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설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거를 옆에서 들어주고 응원해주면서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야기하고 싶지만 훈계를 들을까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이 랩런트 보이스를 찾아와 주신다면은 저희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감사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말 잘했죠.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찾아온 복나방 성탄특집 성탄특집이지만 성탄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없었어. 그렇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도 바꾸고 성탄의 틀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본격 포럼 방송 오늘은 케이님과 함께 복나방 함께했습니다.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램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